그대여서 와요. 보고 싶었어요. 오늘은 어땠나요? 그래요, 수고했어요. 무슨 일이나 왜 자꾸만 눈을 피하나요? 어서 나를 봐요. 나에게 할 말 있죠. 가끔 진지할 땐 무섭지만 언제나 밝은 그댄데 오늘은 이상하게 한숨 쉬면 말이 없네요. 속상한 일이 있을 때면 솔직히 말해줬는데 어쩌다 힘이 빠질 때면 오히려 웃어줬는데 무슨 일이죠? 표정이 좋지 않아요. 숨기는 거 맞죠? 마음이 아픈가 봐요. 날 믿어줘. 실망한 일 절대 없을 테니 trust me. 계속 따뜻한 눈빛으로 날 봐주겠니 trust me. 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테니 trust me. 무슨 일이 있어도 trust me. 너만은 지켜줄 테니 trust me. 날 믿어줘요. 오늘은 어땠나요? 그래요, 수고했어요.